여러분 사무엘상 26장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이렇게 지명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참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사울은 왕으로 이게 지명되자마자 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쟁 한 번만 딱 치르고 왕이 되었었고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지명되었지만 곧바로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까지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울 왕을 옆에서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점점 더 악령에 들려서 이렇게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 그런 사울을 섬기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이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아주 힘겨운 시간을 지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좀 특별한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이 제2의 사울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권력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놓쳐버린 그저 자기 왕권에만 집착하는 이런 제2의 사울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어쩌면 더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좋은 왕이 되는 것. 그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런 오랜 준비 과정과 오랜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많은 시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은요 반복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인생에도요 비슷한 시험이 몇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6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26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24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 사건이다. 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조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반복되는 너무나 내용상에 있어서 흡사한 내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고민을 넘어서 고뇌를 했습니다. 고뇌를 하는 가운데 제가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냐? 24장, 25장, 26장의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종류의 시험을 세 번 겪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4장에서 처음 다윗이 겪은 시험이 무엇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 그 시험을 겪고요. 25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구를 죽일 기회를 얻었었죠? 사실 기회라기보단 본인이 직접 죽이려고 했었죠.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모든 시험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권력과 연관된 시험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어떤 보복과 복수심 그런 분노와 연관된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비슷한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반복되는 시험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황은 24장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10 사람들, 10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밀고를 한 것이죠. 늘 이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욕망으로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잘못을 고백하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제 살려주겠다.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다 거짓이었던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기회를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죠. 똑같이 3,000명입니다. 똑같이 십 광야로 내려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다윗은 광야에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정탐꾼을 보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참 용감하게도 사울의 진에 가까이 가보게 됩니다. 가보자 어떤 상황이냐.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있고요. 백성들은 그 둘레에 이렇게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사실 지난번에는 이 동굴에 이 변을 보러 갔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좀 당할 뻔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주변을 진쳐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라는 사람을 데리고 직접 사울의 진영에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밤에 몰래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밤에 가봤더니 어떤 상황이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요. 창은 그 머리 곁에 땅에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차하면 곧바로 창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 곁에 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머리 곁에 두고 이제 잠을 잘 때가 많은데 이 알람을 빨리 끄기 위해서 보통은 머리 곁에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머리 곁에 창을 두었다라는 것은 잠을 깨자마자 곧바로 창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다른 군인들도 사울을 둘러서 다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긴장을 푼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상황을 보고 아비새가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24장에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에 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빨리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새가 보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이 겹겹이 쌓여있고 사울이 창을 땅에 꽂을 만큼 잘 대비하고 있지만 이들이 너무 깊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이들이 깊이 잠에 빠졌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잠에 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도요, 이 상황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자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적당히 자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역사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울은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잠이 깊이 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굴에서 변을 보고 있는 것도 무방비 상태이지만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더더욱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늘이 준 기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이제 다윗이 허락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창으로 꽂아 죽여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창으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비새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찌를 것 없이 제가 한 번 찔러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24장과 마찬가지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9절에 나와 있죠?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죄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장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악이다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연으로 보기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배후에서 도우시는 손길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섭리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상황이 열려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울을 죽여도 좋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열려지는 상황보다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칙을 가장 중요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원칙을 더 우선시하는 신앙입니다. 24장, 25장, 26장 이렇게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원칙을 지켰고 지금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을 지키는 신앙인 것입니다. 24장에서도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을 고수한 것이죠. 여러분 25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굉장히 흥분했었습니다. 이 나발이 자신을 무시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 하면서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갔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은 사울과 굉장히 닮은 모습입니다. 자신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상황이지만 나발이 자신을 무시하자 자기도 사울처럼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부하를 400명 이끌고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다윗을 막아선 것이 누구였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다윗의 기분을 잘 풀어준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했던 말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진리가 담겨 있었고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아비가일의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지금 내 남편이지만 내가 봐도 멍청한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의 손으로 제발 직접 피를 흘려 보복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은 주님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서도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 왕께서 나발을 죽이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정말 왕이 되었을 때에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든지 친히 보복했다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고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주여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흥분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잠재워진 것이죠. 분명히 아비가일의 말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정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았냐? 하나님의 뜻과 진리라는 원칙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이 진리 앞에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이 세 번의 비슷한 시험, 특별히 사울에 관해서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똑같을 만큼 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의 시험에서 다윗을 붙잡아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보복과 분노를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왕으로서 다윗은 그렇게 세워져가고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로 어떠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요, 다양한 시험을 주시지만 때로는 반복적으로 주시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의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 어떤 용서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주제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문제들과 시험이 이렇게 자주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시험과 문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시험들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기를 도대체 원하시는 것일까?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인간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고수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넘어섬과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붙드시고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 있고 용서일 수 있고 화해일 수 있고 순종일 수 있고 뭐 정직일 수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원칙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거의 한 7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저는 영적 지도자와 좀 문제가 좀 반복적으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요. 제가 대부분 경험했던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나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항상 어떻게 돌아갔냐? 청년들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분에게 상처를 받아서 저에게 많은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저를 의지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장기화되죠.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 속에서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그 중간에서 심적으로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최대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 가는 것이고요. 그분과 최대한 대화하는 것이고, 무조건 부당한 것까지 다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대화해 가야 되고 분명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선택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의 그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같이 동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세력이 모이게 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윗선에 알려지게 되면서 안 좋은 결과도 참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실수이고 연약함이었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러한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너무 자신이 없어서 교회도 옮겨보았습니다. 근데 처음엔 좋았다가 결국엔 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놀랄 만큼 너무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이것은 훈련해야 되고 분명히 넘어가야 할 믿음의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건 상관없이 저는 좀 원칙을 고수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던 청년들은 모임에도 막 그냥 나오지 않았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이 나는 이 시험을 꼭 이겨내야겠다. 원칙을 붙잡고자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과 대화하고자 했고 맞춰갖고 저의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나갔습니다. 결국 그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한 방식으로 원칙을 고수하며 그 시험을 견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점점 쉬워졌고요. 제가 예담교회에 온 이후에는 그런 문제는 아예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영적 지도자와 관계로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지난 4년 반 동안 지내면서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보거나 상처받은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어떤 고난과 또 믿음의 시험들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반응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열리는지 봐야 할 필요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봐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게 열린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칙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고난과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되는 고난과 시험들 속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 보였는지 우리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 시험, 26장 시험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윗이 반응했던 것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장의 다윗과 26장의 다윗을 우리가 보았을 때 달라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24장에서 다윗은 단지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알아서 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냥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26장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본인 스스로 사울의 진영에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과 아비세에게 누가 나랑 같이 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히멜렉은 아마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해서 뺀 것이고요. 아비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용기 있게 다윗과 함께 간다라고 했던 것이죠. 다윗이 물론 아비세를 데려감으로써 이렇게 물론 혼자 가지 않았고 또 밤에 몰래 이렇게 간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진영으로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사울에게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뵌 것만으로도 마음이 막 찔려했죠. 왜요? 원칙을 고수하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그러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찔려했습니다. 그러나 26장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를 더하는데요. 그것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24장에 없었던 말입니다. 근데 26장에서 다윗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 단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뭘 확신하고 있냐? 사울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던가 혹은 죽을 날이 이르던가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시던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사울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운명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주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진영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용기를 준 것일까요? 이런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그 해답은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 25장에 있습니다. 25장의 사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에게 이런 확신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을 죽일 뻔했죠.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으면 정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 경솔한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아비가일이 자신에게 해준 말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일깨웠는가? 25장 28절입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부분을 일깨웁니다. 29절에도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도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고 원수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도 일깨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 확신까지도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정신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놓치고 있었던 진리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 그 말씀들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일깨우고 다윗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장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십니다. 그래서 나발이 정말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악행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3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지만 그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일을 실제 경험한 것이죠.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나발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발의 악행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다. 여러분 25장에서 다윗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느냐? 엄청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사울로부터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친히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사울의 모든 악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25장의 경험을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사울의 진영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금하신 것이긴 하지만 자신이 직접 사울을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울의 모든 악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고난과 심판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더욱더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확신하는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반복될 수 있지만 다윗이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두터워져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성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요. 특별히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고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을 더 깊이 인식하며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자라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험과 연단은 계속 반복되지만 늘 같은 믿음에 머물고 있진 않으십니까? 늘 똑같이 초조해하고 늘 똑같은 문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광야를 계속 빙빙 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도망다니고 물러선다고 해도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시고요 앞으로 전진하는 성숙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이 관계이든 경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그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반복되는 시험들을 통해서 더 분명히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며 성숙해갔듯이 여러분도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왕으로 다윗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칙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증명되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이 테스트를 다 거쳤습니다. 다윗은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좋은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왕도 아니고 누구를 다스릴 대단한 지도자도 아닌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여기서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잘 보여주고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중재자,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반복되는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좋은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반복되는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는 것이고, 이런 반복적인 주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반복되는 시험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칙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